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리랑 듄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가리켜 아리랑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와 민족도 많고 오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자기의 고유한 민요를 자랑하는 민족들도 있지만 민요 아리랑처럼 민족의 이름으로까지 승화된 그런 민요를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요 아리랑이 세세년년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오면서 조선민족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반영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요 아리랑에서는 아름답고 유순한 손율로서 조선 사람의 민족적 감정과 녹슬 잘 살려냈기 때문에 손율만 들어도 민족 순환이 찬 역사가 되새겨지고 향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절절하게 느껴진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조선 민족의 녹과 정신이 깃든 노래 아리랑에는 민족의 슬기롭고 강인한 사상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거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가사에는 운유적인 수법을 통하여 떠나는 님을 원망하면서 그가 얼마 못가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생동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별의 서러움만이 아니라 지난날 우리 인민이 겪어온 불행과 고통, 슬픔과 괴로움, 침략자들에 대한 반항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다 중요하게는 오랜 세월 우리 인민이 간절히 바라던 서원인 단군 민족의 탯줄을 묻은 이 땅이 부흥 강국을 세워 보란듯이 살아보려는 지향이 노래의 구절마다에 역력히 어려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또 우리 인민의 생활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여 온 민요 아리랑은 절세민들을 모시어 발굴촌이 되고 노동당 시대에 더욱 훌륭하게 형상되었습니다. 그럼 민족적 감정과 녹슬 진실하게 노래한 아리랑을 연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